있잖아. 서로의 진심을 알 수 없잖아. 이해하지 않아. 기억하지 않아. 뿐인 말들 기대하지 않아. 난 너를 사랑해. 난 너를 사랑해. 난 너를 사랑해. 난 너를 잡아줘.